매창가에 내리는 그리움 별처럼 달처럼 찬란한 사랑의 동반자 아름다운 날들은 시냇물처럼 돌돌돌 흐르네 사랑 거기 있어 내 사랑 창가에 내리는 그리움처럼 길가에 흩어지는 잎새들처럼 안타까워라 내 가슴에 떨어지는 잎새 별처럼 달처럼 찬란한 사랑의 이야기 그날의 서글픈 이야기들이 내 마음 울리네 사랑 가지 마요 내 사랑 가슴에 흐르는 눈물처럼 이제는 잊혀져간 그 사람 모습 사랑의 잎새 사랑의 잎새여라